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국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세터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철호 목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게 작게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성격,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온전한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 것입니다.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의 가정도 많이 무너지고 있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부정적인 영향으로 사람들을 불신하고 관계 맺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불신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부모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건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부모 역시 완전하지 않는 인간일 뿐이지요.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지요. 부모도 친구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고 기대하면 상처와 불신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부족하고 불완전한 부모와 친구와 이웃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첫 찬양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로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로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목마른 내 영혼 찬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연속 낭독과 진송 중국어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연속 낭독 사명을 들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세요. 연속 낭독 4차원 믿음으로 2만여 명을 죽게 인도한 박철록 지음 사명 71번째로 낭독의 고은정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혔다. 그들은 두 사도를 옥에 가두고 위협하며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다. 그때 두 사도는 어떻게 했는가? 겁을 먹고 그들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였는가? 아니다. 그들은 대적자들 앞에서 사자와 같이 담대했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침이 없었다. 두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4차원 믿음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위대한 두 사도는 이처럼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좋게 하고 비위를 맞추기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명령하셨다. 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선언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찰나 말했다. 이는 모두 복음의 군사다운 담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던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타협하는 연약한 크리스천이 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4차원 믿음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다. 나는 우리 사역자들과 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 처음엔 내가 없으니 교회가 무너질 것만 같아서 불안하고 초조해 잠도 잘 못 잤는데 이는 기우였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신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가? 그들은 핍박과 환란의 폭풍이 몰아칠 때 목숨을 걸고 신앙과 교회를 지켰고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더욱 강한 성령의 폭풍이 몰아쳐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따르고 개종자들이 생겨나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령과 능력을 주셨다. 우리는 그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건 우리 몰라떼 교회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참으로 위대하다. 연속 낭독. 4차원 믿음으로 2만여 명을 죽게 인도한 박철록 지음 사명 72번째로 낭독의 고은정입니다. 고대하고 고대하던 소식이 왔다. 내 추방이 풀렸다는 것이다.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나와 우리 사역자 14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약 2년 만에 기적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다. 고소자인 정보부는 재판이 진행되는 2년 동안 우리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협박과 회유로 괴롭혔다. 우리 사역자들은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골리앗과 같은 정보부와 외롭게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승소했다. 판결문에는 내가 무슬림들을 강제로 개종시킨 일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적혀 있었다. 추방된 지 1년 11개월 15일 만에 추방이 풀렸다. 우리 사역자들은 내게 방글라데시로 다시 들어오라고 초청장을 보내왔다. 나는 내 기도를 세심하게 들어주신 주님께 놀랐다. 방글라데시에서 추방돼 한국에 온 지 2일째 되던 날 새벽 나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만약 제가 다시 방글라데시에 들어가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은 2년 안에 추방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2년 안에 추방이 풀리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아닌 걸로 알고 방글라데시 선교를 그만 접겠습니다. 내게 있어서 한국에서 보낸 약 2년간의 날들은 참으로 고독하고 힘든 시간이었다. 다시 방글라데시로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기약 없는 날들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선교의 생명도 반드시 부활시키시리라는 믿음으로 기다렸다. 중간중간 믿음이 떨어지고 흔들릴 때도 있었다. 사실은 그 기간 동안 나와 아내는 다른 나라로 선교지를 옮기기로 세 번이나 결정했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우리 부부는 참으로 답답했지만 다시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는 게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으셨던 것이다. 무죄 판결은 정말 기적이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기까진 내가 추방된 이후에도 매일 교회에 모여 눈물로 기도한 우리 몰라떼 교인들의 기도가 있었다. 그들은 밤낮으로 100여 명씩 교회에 모여 하루 두 번씩 기도했다. 브라더를 다시 우리에게로 보내주세요. 몇몇 자매는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물이 허리나 가슴까지 차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회에 나왔다. 하루라도 빠지면 주님께서 브라더를 다시 보내주지 않으실까 봐 겁이 난 것이다. 기도회가 끝나면 사역자는 매일같이 믿음으로 교인들에게 물었다. 브라더가 한국에서 오셔서 저 강대상 옆에 있는 의자에 다시 앉으실 것을 믿는 분들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교인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의심의 여지 없이 손을 들어 아멘 하며 믿음과 소원을 불태웠다. 이들의 믿음과 정성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재판에 승소하는 기적을 베푸셨다. 정부 최고위층의 명령으로 추방당한 내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형제 자매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만 믿고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 굳게 닫힌 방글라데시 선교의 문이 다시 열렸다. 참으로 놀라우신 주님이시다. 내 선교사 직분을 부활시키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 가족은 내 추방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렸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려고 하니 2년 전 추방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또 사나운 악어 같은 무슬림들 속으로 다시 들어가 선교를 하려고 생각하니 이번에 들어가면 죽는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무겁고 겁이 났다. 주님, 제게 다시 한번 힘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나는 몇 날 며칠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자 겁과 두려움이 떠나고 주님께서는 다시 힘과 담대함을 주셨다. 아내도 나와 마찬가지로 힘들어했다. 당신 다시 방글라데시 돌아가는 거 겁나지 않아요? 추방이 풀려서 좋긴 한데 이번에 가면 당신 죽을까 봐 겁이 나고 무서워서 난 요즘 손에 아무것도 잡히질 않아. 당신이 죽으면 어떡해요? 내가 죽긴 왜 죽소? 순교는 아무나 하는 줄 아시오? 내가 순교의 사명이 있었으면 벌써 죽어도 열 번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죽지 않는 걸 보면 순교의 사명은 없는 것 같아. 그 이후로도 두 달간 아내는 이 문제에 대해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걱정스러워했다. 아침마다 인근 교회에 기도하러 가던 아내가 하루는 밝은 얼굴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 여보, 나 오늘 응답받았어. 무슨 응답? 그동안 계속해서 주님께 이번 방글라데시에 다시 들어가서 제 남편이 죽으면 어떡해요 하고 기도했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 중에 주님께서 속삭여 주셨어요. 내가 너보다 네 남편을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내는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에 자신의 모순을 회개했고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김으로써 자유함을 얻었다. 아내는 두 달간의 방황을 끝내고 시험에서 승리했다. 연속낭독 4차원 믿음으로 2만여 명을 죽게 인도한 박철록 지음 사명 72번째로 제작 김대은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찬송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친송 중국어 시간입니다. 친송 중국어.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게 배우고 가뿐하게 말하는 중국어, 친송 중국어의 안태정입니다. 우리 저희 칭송중국어와 함께 매일 3분씩이면 중국어 재미있게 배우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왕 선생님? 네, 맞아요. 매일 3분이면 중국어 잘할 수 있어요. 짜요,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럼 선생님 오늘도 칭송중국어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은 또 어떤 표현일까요? 오늘의 표현을 들어보세요. 您贵姓? 您贵姓? 您贵姓? 您贵姓?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오늘 배울 중국어는 당신 성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아직 친하지 않은 사이나 잘 모르는 사이는 바로 이름을 물어보기보다는 영어의 뭐 미스터 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성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름을 물어보는 게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왕리 선생님 발음 듣고 연습해 보시고 제가 단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您贵姓? 您贵姓? 您贵姓? 您贵姓? 네, 잘하셨어요. 그럼 제가 각각의 단어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닌이라는 단어는요. 너나 당신에 해당하는 말이었던 니라는 말을 조금 더 존중하는 느낌으로 존경하는 느낌으로 하실 때는 닌 이렇게 좀 이성으로 부드럽게 올리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조금 존중하는 느낌을 나타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이 무엇무엇이다 라고 말하실 때는 중국어로 싱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는데요. 발음은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뜨리시는 사성으로 싱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을 물어보실 때는 그냥 당신 성이 뭐예요? 니 싱 什么?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조금 존경의 의미로 귀하다라는 단어 꼬이를 넣어주셔서 당신 귀한 성은? 하고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어로는 닌 꼬이 싱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대답할 때 저는 성이 뭐뭐이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대답할 때는 我姓이라고 하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럼 네. 저는 중국어로 성이 안씨, 안이니까 제 성은 안씨예요. 我姓安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왕 선생님은 您贵姓? 我姓王. 아, 그렇군요. 네. 네, 좋아요.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을 중국인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您贵姓? 我姓王. 您贵姓? 我姓王. 네, 칭송중국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극동방송 서울 홈페이지나 팟캐스트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에 칭송중국어를 검색하시면 오늘 배운 표현 자료도 함께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요, 짜이젠! 순교자의 흘림피가 찬송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욥의 노래 찬송을 듣겠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전 KBS 앵커 신은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난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지파들을 세겜으로 소집하였다. 이스라엘의 장로, 두목, 법관, 공무원들이 그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서자 여호수아는 온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옛적에 너희 조상들은 유브라데스 강 건너 저편에 살고 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겼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도 그러했다. 그런데 나는 그 강 건너 저편에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가 이 땅을 샅샅이 밟게 하고 많은 후손을 보게 해주었다.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나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애굽 사람들을 애굽 본토 안에서 호되게 치고 너희를 구출하였다. 애굽에서 구출된 너희의 조상들이 바닷가에 다다랐을 때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그 홍해 바다까지 너희 조상들을 추격해 왔다. 그래서 그들은 나 여호와에게 부르짖었다. 나는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를 캄캄하게 막고 바닷물로 그들을 덮어버렸다. 내가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너희는 눈으로 보았다. 너희가 사막에서 오랜 세월을 지낸 다음 나는 너희를 요단 건너편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까지 이끌어왔다. 그때 그들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나 나는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여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준 것이다.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났다. 그는 너희를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왔다. 그러나 나는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너희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나는 이렇게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주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다다랐을 때 여리고 시민, 아모리 사람, 브레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너희와 싸웠으나 나는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나는 말벌을 너희 선두에 보내어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었다. 두 아모리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도 너희의 화살도 아니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일구지 않은 땅을 주었고 너희가 세우지 않은 도시들을 주어 살게 하였다. 너희로 하여금 가꾸지 않은 포도와 무화과를 따먹게 해주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일편단심으로 그를 섬기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서도 섬겼고 애굽에서도 섬겼던 다른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거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여러분이 오늘 택하시오.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택하든지 여러분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을 택하든지 결정하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여호와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다니 될 법이나 한 말입니까? 우리를, 아니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눈앞에서 그렇듯이 큰 기적들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도중에 시종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 줄곧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준엄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감히 그를 섬기겠소. 그분은 질투하시는 신이시오. 여러분이 고의적으로든 실수로든 죄를 지으면 그것을 용서하시지 않으실 것이오. 여호와께서 이때까지는 여러분에게 잘해주셨지만 여러분이 만일 이제라도 그를 버리고 남의 나라 신을 섬긴다면 반드시 앙화를 내려 여러분을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한 그 말의 증인은 바로 여러분이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남의 나라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 마음을 바치시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다짐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규정과 법을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의 법전에 기록하였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온 백성에게 일렀다. 보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오. 이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 들었소.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게 이 돌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이오. 여호수아는 백성을 각기 유산으로 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 일을 마친 다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죽었다. 그의 나이 110살이었다. 그는 가하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악지대 유산으로 받은 딤낫세라에 묻혔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존에 줄곧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겪어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줄곧 여호와를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모셔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그곳은 야곱이 백량을 주고 세겜의 조상 하몰의 후손에게서 산 밭, 요셉 후손의 유산이 된 곳이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그는 자기 아들 비느하스의 성 기브아에 묻혔는데 그 성은 에브라임 산악지대에서 그의 아들이 받은 것이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진행해 강철호 목사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가 그물을 던져라. 금성의 순종